안녕하십니까, 황 목사.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죠. 딸이 셋이 있는데 말이죠. 둘이 한꺼번에 졸업을 했어요. 한 주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큰애가 졸업을 하고, 어제, 여기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어제는 또, 둘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쉬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두 주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여기는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어제도 화씨로 93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여름 날씨거든요. 93도면은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많이 덥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황사가 뭐 또 있었다고 하고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제가 적극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 문재인 씨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연일 시원한 사이다를 먹여주고 있지요. 물론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언제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허니문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고 봐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제 5.18 그 기념식 때 그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좀 터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셨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들에서 지금까지 종북 좌빨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기총도 한기연도 한교연도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들도 뭐 크리스천 투데이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그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뭐 일단 시작은 좋은 듯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좋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행적이 썩히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편은 아니에요. 그러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그, 뭐, 별로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시민 운동하는 거, 이것도 좀 접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방송이나 설교 등에서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가벼운 터치 정도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전과 같이 신자의 삶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막 가져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무도 보니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오늘은 한국이 바쁜지 말이죠. 오늘은 사실은 팟빵에는 비밀의 제 시즌 3로 시작을 이미 이제 한 것으로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올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서부터 비밀의 제 시즌 3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의 제 시즌 3를 시작하며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미국 사람들을 조사를 했네요. 이게 뭐, 무슨 잡지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성경 전부를 한번 이상 읽어봤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9%. 9%가 읽어봤다고 하고, 한번 이상, 그리고 전부 한 번은 읽어봤다. 그런 사람이 11%.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사람이 2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거의 읽어봤다. 그러니까 12%.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읽어봤다. 이게 15%.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20%에 불과해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은 거죠. 그리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읽어봤다. 이것까지 포함해도 32%,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요. 뭐 반절 정도 읽었다, 15%. 그런데 놀라운 숫자가 있는데 말이죠. 전혀 보질 않았다.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려 10%나 됩니다. 10%. 그리고 아주 조금 읽어봤다. 그러니까 몇 문장만 읽어봤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13%. Only a few sentences. 그랬으니까 아주 몇 문장만, 아주 적은 문장만 읽어봤다. 그게 13%. 그러니까 23%는 거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몇 개 단락 정도 읽어봤다. 몇 개 단락. 이것도 뭐 거의 안 읽은 거죠. 그러니까 several passages. 뭐 passages라 했나? Several passages of Bible 이렇게 돼 있네요. Storie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몇 개의 스토리만 읽어봤다, 몇 개의 문단만 읽어봤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10%, 13%, 30% 그러니까 53%예요. 그러니까 53% 미국 기독교 교인의 53% 절반이 넘죠. 성경을 거의 안 읽어본 거예요. 거의. 아, 엄청 많죠. 뭐 자기 직업에 관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한다면 보험 약관 같은 것들을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미리 공부를 하고 그 직업에 임할 거예요. 그리고 전기 공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각각 자기 그 육신의 벌이를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종사해야 하는 그 생업 그 현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그 직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애를 쓸 텐데 정작 자기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는 이 성경은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아 그거 빼주시자고요. 절반이라도 읽었으니까 53%가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들 읽으셨습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이 참 재미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성경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는 성경이 대단한 책처럼 안 보여져서 그래요. 그게 이야기책으로도 별로 썩히 재미가 없고 소설책은 재밌잖아요.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는데 이게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불티나게 팔리던 자기계발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는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서. 그런데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생각을 하고 읽는다고 해도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잘 안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피부에 와닿게 설명이 잘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비법 7가지 뭐 이런 게 안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뭐 40대는 꼭 해야 할 뭐 11가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늘 듣는 구원, 뭐 생명, 복, 뭐 이런 얘기를 천국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듣는데 사실 이것도 피부에 썩히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동냥으로 듣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새콤달콤하게 말들을 잘 전해주니까 듣기는 듣는데 정작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듯 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읽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만 해도 재미가 있고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리 재미가 없습니다. 참 재미없는 책이에요, 성경. 엄청 재미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53%가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10%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13%는 오직 몇 문장만 읽어보았다. 아마 처음에 성경을 샀거나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거나 했을 때 조금 둘쳐봤겠죠. 그리고 대개 그냥 집안 어디에 장식용으로 꽂혀져 있겠죠. 책꽂이 아니면 책상 위에 아니면 뭐 거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겠죠. 30%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어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몇 문단, 몇 스토리들을 읽어보았다. 라는 건데, 좀 인내심을 갖고 읽어봤는데, 에이, 그러면 그렇지. 역시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전혀 안 읽거나 거의 안 읽은 사람이 53%. 나름대로 성경 일독 해볼까? 그리고 막 열심을 한번 내봤어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쓰고 애써서 읽어본 사람이 15%, 그래서 반 정도 읽어봤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거보다 날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구글에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네요. 이런 조사가 한국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게 없어요. 뭐 어디 뭐 신학교에서 뭐 해 놓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논문 같은 데에 뭐 네이버나 구글엔 없네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비밀의제 시즌 3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느 토픽들을 주제들을 이렇게 주제나 소재 이걸 모을 거예요. 모아서 급하지 않게 성경을 털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는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도 급하지 않게 해나갈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 이 비밀의 제도 마찬가지인데 시즌 3를 하면서는 천천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해나갈 예정인데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토픽들을 정해 놓고 말이죠. 그걸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제가 쑥 털어낼 건데 목적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전에 하는 성경 공부식이 있어요.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 뭐 연역법적 성경 공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구약 파노라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훈련 단계 이런 것도 있고 또 대박 터뜨린 뭐 그 교재들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책 그거에 따라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뭐 40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관통해 본 거죠. 그래서 40일 성경 공부 안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팔았죠. 리고렌 목사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목적을 두고 쓰여진 책을 가지고 또 한국 기독교계가 들썩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또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 구절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성경 구절들을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할 텐데 처음에는요 이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털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볼 겁니다. 그런데 꼭 기도가 들어가는 구절들만 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세 오경 같은 경우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들의 행적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쭉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성경을 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의 제 시즌 3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한번 전체를 쭉 조망해 보겠다. 그러니까 귀납법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역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나 뭐 경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한번 성경을 쭉쭉 털어서 여기 밥상에 올려놓듯이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그냥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읽어드릴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그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번역상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어 사용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그 김쌤께서도 그거는 잘난 척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일 거면 그 원어를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적어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뉘앙스를 이해할 정도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럴 정도가 아니면 그 원어를 사용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우스운 게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리스 말로 또 바꿨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원어 사용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의 히브리인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 그러니까 언어도 문화잖아요. 그들의 방식으로 쓰여진 그걸 완전히 다른 그리스 사람들의 느낌으로 사실 번역한 거예요. 영어 번역, 한국어 번역 하듯이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참조하면서 원어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단어 번역하는 정도는 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역서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번역서가 많지를 않지요. 그나마 이제 뭐 새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등등 이렇게 쉬운 글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새번역이 보니까 번역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흠정력이 있죠.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요거하고 흠정력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개역 개정만을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개역 개정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세번역보다 나은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세번역만 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좀 그런 조금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가끔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서양 언어의 모체가 되는 언어가 그리스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거. 이게 알파벳도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모양새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또 문법도 많이 비슷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간혹간혹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혹 앞으로 튀어 나오면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럴 때는 영어 번역을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이거를 시작을 할 건데 말이에요. 또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말고 뭐 아주 작은 주제라도 괜찮아요. 작은 주제라도 여러분들 함께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을까? 라고 싶은 거. 그리고 꼭 그 단어가 아니라도 그런 그 뜻에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져 있나? 이런저런 그 어떤 이슈들, 주제들이 성경에 거론되어져 있나? 라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교회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비밀의 제 이 유튜브나 팟빵 게시판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적으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들어왔던 거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댓글에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말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구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제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구제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이제 움직이셨어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제가 적극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구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자고요. 한번 그냥 여러분들 저는 그냥 2인칭으로 막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귀동냥해서 이렇게 듣기만 하려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오히려 여러분들 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내는 성경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적극 동의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제 비밀 해제를 그저 1년, 2년 듣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비밀 해제를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거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실천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좀 비밀 해제를 여러분, 그 우주적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이 비밀의 제가 그래도 꽤 오래됐죠. 그리고 꾸준하게 청취, 그 다음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신자, 머리 되시고 신자들은 지체된 이런 우주적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말이에요.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올려놨지요. 교회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단톡방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팟빵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는 구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냥 어디 가서 밥 퍼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만 진창 퍼주는 거 과연 이런 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구제인가? 그것도 구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구제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국 기독교의 모델로 제시를 하시자고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우물 파주고 오는 일, 그렇죠? 그러한 일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듯이 이 구제를 통해서도 그거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자고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 많은 사람 5천 명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명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족이 대가족 제도였을 것이 뻔하고. 그럼 만 명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먹였어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것도 구제지요. 그런데 이 구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적용 부분에 있어서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적용 부분에 있어서만 그래요. 어떤 인생은 그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은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을 살더라. 5,000명분을 혼자 꾸역꾸역 먹어 제끼는 인생을 살더라. 김동훈 목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이트를 할수 있는 것도, 그분만의 그 어떤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자로서의 도덕을 끄집어내는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구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을 먹이시려고, 오병이어 다섯 개의 빵 조각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 플러스죠.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광주리에 오히려 남기셨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과거에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죠, 또? 복음을 전할 때 일단 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복음을 전할 때 일단 먹여야 한다. 또, 뭐 이런 적용점을 찾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이러한 해석 역시 그 구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제를 통한 그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구제 활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즉, 내가 바로 신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죠. 고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계셨던 창조주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는 것,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구제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보면,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죠. 이미 이제 배를 타고 물 건너에 가셨는데 다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먹을 것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힐난을 하시죠. 그렇죠? 너희들이 배가 고픈 용고로 나를 찾는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나를 찾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면케 해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면케 해주시고자 버렸던 구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느님 말씀인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을 하죠. 질문하듯 따진다는 말이 맞겠네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역시 하느님의 은혜가 맞소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하느님께서 가시 같은 그 만나를 주셨는 것을 떠올려서 예수께 말씀을 드리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시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더냐? 무엇을 말하려고 했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떡인 나를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모든 것들을 그냥 그림자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로. 그림자로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어떤 행위들의 의미가 하늘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중 열의 하나를 떼서 십일조로 바쳤을 때, 우리들이 그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했을 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런 계명을 주셔서 그런 십일조 계명을 지키도록 실천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열의 열 모두를 주신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로 인하고 그가 발생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과정이 그로 인하여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달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대다수 미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이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고 일곱 족속이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정복할 성경적 당위성을 우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특히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중남부 지역에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족속, 이것은 세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방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민족, 이방족속,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 세대 가르침, 세속적인 것들을 멸하라라고 하는 뜻이지, 실제로 뭐 잡아 죽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꾸란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면서 이슬람이 살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 그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구약도 그렇게 치면 살인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쟁을 획책하고 매우 불공평한 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지 이렇게 그 구제를 하시는데,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구제도 좀 구제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서 이그 만나가, 가시 같은 만나가 참떡인 나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더냐? 단순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이 지구상에서 시작해서 지구상에서 끝마치는 걸로 하겠느냐?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거나 제공해주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거나 제공해주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말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닌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 치유와 마찬가지로 구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번 참에 비밀의 제 시즌 3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탈탈 털어가는 작업을 할 테니까, 이게 뭐 1년이 걸릴지 뭐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성경을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나가시자고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여러분들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이해를 잘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deed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함을 달아보실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퀴즈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시험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의 제를 1년, 2년, 3년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들 신앙에 백해무익해요.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 타성해졌기 때문에 해롭단 말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성경을 얼마나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 정말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밀 해제 시즌 3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하게 여러분들께 권하는데 말이죠. 일단 구제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만 원 못 하세요, 솔직히. 200만 원 벌면 2만 원 못 하세요. 300만 원 벌면 3만 원 못 하세요, 솔직히. 가정에 500만 원 수입이면 5만 원 못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렵잖아요. 뭐 요즘에 집도 이제 미국처럼 막 융자 얻어서 다들 사시고 차들도 옛날처럼 현찰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융자 끼고 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매달 지출해 놓는 돈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모두 다 월부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축도 적금도 들고 저축도 많이 해나가야 되니까 그 생활비에서 사실은 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은 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머지 갖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이라도 좀 되는, 그런 정도,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냥 지나가다 호떡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지나가다 뭐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구제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담을 나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나누지 말되 그 영적 부담은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그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짐을 나눠 가지시자고요, 여러분 함께. 그렇죠? 내가 손해 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까지라도 정말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손해나는 거, 내가 조금 참으면 외식 한 번, 두 번 정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죠? 내가 또 그 밖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살림살이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좀 절약할 것이 있으면 절약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말이죠. 그래서 구제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비밀의제 애청자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치시는 분일지라도 말해요.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의 제 게시판에 댓글란에 그 안내문이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계좌 안내가 있으니까 거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계좌 이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거 할 때 이름을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자는 최소한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근데 만약에 다섯 글자가 되면 소조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조. 소조자를 붙여주세요. 소조, 황순기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텍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금 공제를. 그걸 제가 다 모아서 여러분들 제가 그 비밀의 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다 공개를 할게요. 공개를 하고, 대신에 이름은 제가 이렇게 금을 긋게요.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저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걸 쫙 해가지고, 유튜브 게시판에, 그리고 비밀의 제 팟빵 게시판에,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 그리고 단톡방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엑셀로 정리를 해서 매달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름 석자 말고 무명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냥 소조라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조. 소조라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름 석자를 넣으시고 소조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계좌 이체를 안 해봐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를 좀 써주세요. 이름 석자 뒤에 일자, 일 있잖아요. 일. 일자를 좀 써넣어 주시면은 그게 구제로 하신 것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름 석자 뒤에 소조나 이름 석자 뒤에 일자를 붙여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혹시 수표로 하실 것 같으면 수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구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하늘 뜻을, 하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섭리를 깨달으셨으면, 머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이제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사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가 돼서 구제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작게 시도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안을 내시면 그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제2, 제3의 사업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비밀의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을 탈탈 터는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남의 그 방송이어서 이 팟빵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목포 극동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이걸 우리 작은 자교의 웹사이트에는 게시판에다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인터뷰 방송이었는데 삶과 이야기란 인터뷰 방송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질문을 해오시길래 저는 교회 멱살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교회 개혁을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밀의 제를 들으시면서 한국 기독교계가 부서져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헐라하셨던 것처럼 유대교를 완전히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신앙을 완전히 100% 다 거부를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터인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신이 헐 수도 있지만 너희들 손으로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실 기독교를 헐어버려야 하고 교회를 헐어버려야 하거든요. 이 일을 저는 멱살잡이라고 몇 년 전부터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에 앞장서는 거죠. 교회에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가짜다, 사탄에게 미혹된 거다. 그렇게 살았다간 종국에 가서는 큰일 난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비밀 해제 이 방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제 말씀을 여러분들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노트 정리하듯이 좀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인 그 이해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착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들이. 그렇죠? 성경적인 논리들이 장착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그리고 가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는 게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에게 막상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거친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수용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터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해 드려서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전히 안 풀리셨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오시기도 하고 여전히 또 질문을 해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동의가 되지셨기 때문에 비밀 예제를 들으시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들으시는 것은 아닌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비밀 예제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거친 언어로 하더라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적 논리, 신학적 논리, 성경적 논리가 아직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 해제를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언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써보세요. 그렇죠? 잘 써보시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적, 신학적, 성경적 논리들을 장착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주변 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자 북치고 장구쳐야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틴 루터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가 좀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책으로 출간될 거예요. 이거 비밀 해제 쓸 거거든요. 비밀 해제를 글로 좀 모아서 줄여서 쓰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도 뭐 두껍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몇 권 시리즈물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돈으로 사셔서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거나 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 해제 그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우주적 교회의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몸짓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자꾸 듣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비밀 해제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제를 할 터인데 적극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적게나마 각자 기부하는 중이라 예. 참 기쁨님께서 그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던 거 쭉 해나가시면 돼요. 꼭 이 소조를 통해서 하실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신앙 공동체 범우주적인 그러니까 캐톨릭이 유니버설이란 말이거든요.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대시고 신자는 지체된 그 유니버설 처치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처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을 때 요번에 제가 한국 갔더니 그 회원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 구제는 사도들이 머리를 써서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먼저 그 여러분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지고 또 그 관성이 붙어서 누군가 리더가 앞에서 치고 나가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에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뿐이지 이 말씀을 처음에 제안하신 것은 제안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저도 해왔지만 저도 컴패션을 통해서 해왔었어요. 한 달에 76불씩 두 아이를 이렇게 했다가 제가 오래전에 했다가 이제 안 했는데 그 컴패션은 좀 적게 뛰긴 하더라도 6%에서 한 25%까지 그 기관에서 뗀다라는 거죠. 물론 뗄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운영해야 하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작게 시작했을 때 일단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운영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구제 대상을 찾을 때에 그저 우리 그 비밀의 제 회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작은 자기의 회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적어도 차비 정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운영비만 빼고, 그 정도 운영비만 빼고 전액 구제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니까 혹시 참 기쁨님 그 만약에 또 조금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이 소조 커뮤니티 철치 그리고 우리 비밀의 제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적으로 소통이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말이에요. 그 댓글이 아니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없다고 하더라도 20초에서 40초 정도 늦게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소통이 음성으로 가능하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렇게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카톡으로 전화 주시는 거. 왜냐하면 버퍼링 때문에 안 돼요. 버퍼링이 심하면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버퍼링 없이도 20초에서 40초 아니면 30초 정도 말이 이렇게 뒤늦게 돼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호조 방송 통해 전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교회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후원가는 별개죠? 네. 저를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데, 후원가는 별개예요. 제가 한국 갈 차비들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좀 경비를 쓴단 말이에요. 차비도 쓰고, 또 어디 가서 밥을 사주시면 얻어먹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비로도 쓰고, 제가 지진 한번 갔을 땐 또, 뭐, 거제도 이런 데 갔을 때는 호텔에, 2시에 갑자기 들어가서 묵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데도 조금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조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실 분, 구제하실 분은 그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 이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이게 또 동일한 거긴 한데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참 여러 번 언급한 문제예요. 가족이 일요일 같이 교회를 다니다 이제 각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거 말이에요. 그 일단 참 기쁨님께서 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안 가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자유함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 중심에 딸은 아직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왜 그러냐면 예배가 엄청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교제를 제공을 하죠.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교제만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면 영혼은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족 문제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가족이 영적으로 이상 가족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가족분 부부간에 한 분만 나오시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직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각각 여러분들의 삶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하고요. 각자 이렇게 되는데 괜찮은가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가족이 그 생각이 하나가 되면 더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야 충돌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각자 흩어지게 되는 건 성경적으로 매우 자연스럽다라고는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그리고 엄마와 딸이 다툼을 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각자 따로 교회를 가는데 다툼은 벌이시지 않지만 생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종국에 있어서 가족이 생각이 하나가 되지면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와 생각이 달랐었어요. 꽤 오랜 시간 달랐었거든요. 저는 이랬는데 아내는 여전히 교회 틀 안에서 있었단 말이죠. 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생각이 다 좁혀졌어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적극 지지 표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성경 해석에 동의를 표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좋다는 거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 생각을 갖게 되면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돼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대개가 아무래도 남자가 활동력이 좀 있으니까 조금 아버지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집안 보면 또 엄마들이 또 신앙적으로 적극적이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엄마들이, 아내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누군가가 한 분이 그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 누구죠?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없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한다고 했으니까 언어를 좀 맞추시고 코드도 좀 맞추시고 눈높이도 좀 맞추시고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언어를 좀 사용하셔서 그 가족 구성원이 바른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바른 성경적 이해로 하나가 된 다음에 하늘 섭리를 그 가정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흑암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지금부터 그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일단요, 좀 듣기가 어렵더라도 비밀의 제 시즌 3가 일단 성경을 터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자리에서 같이 듣는 걸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만 해도 제가 막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계에는 지금까지 그 우익적 시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듣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약간 성경 공부 형태의 약간이 아니죠. 상당 부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막 써가면서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는 안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그걸 읽고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벨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경우는 카톡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카톡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받고 말해요. 스피커폰으로 받을게요.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제 컴퓨터에 이 내장 마이크를 쓴 데로 이렇게 가까이 대서 그 목소리까지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조금 더더 생동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같이 들으시는 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신앙적, 신학적, 성경적 그 간격을 좀 좁혀 나가시는 그러한 작업을 비밀의 제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그참 기쁨님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물론 이 시간에 그 일요일 오전 11시니까 그 시간에 교회를 가셔서 문제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바로 그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교회에 다녀오시고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특별히 이제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나라도 던지세요. 던지시면 가족 구성원이 아빠든지 엄마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간 질문을 보게 되실 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던져 놓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방송 시간이 1시간 이내면 다 같이 듣기가 좋을 듯 해요. 그래서 1시간 남짓할 거예요. 1시간 이내든지 1시간 정도로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워낙 지금 그런 비판의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뚝뚝 끊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질문이 있으면요, 그날 진행해야 되는 걸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끊겠습니다. 끊고 접을게요. 접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안쪽으로 넘으면 그저 아차 시간을 못 봐서 1, 2분 정도 넘어가는 그 정도 선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10글자까지 가능해요. 그런 거 보니까 타 은행도 아마 3글자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석자 뒤에 소조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이름 뒤에 일자만 하시고 아니면 무명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소조 이렇게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 드린 것처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엑셀로 정리를 해서 네 군데에다가 다 올려놓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말에 주소를 보내주시면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서류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거로 알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